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에 즈음하여 앙골라, 기네, 에티오피아에서 강연회, 독보회, 자담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미래과학자 고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종일 각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건설하시었으며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